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이 놓여져 있는 그 장소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헌금함은 성전의 그 구획 중에 여인의 뜰이라는 그런 장소에 있었던 그런 그 헌금함이었고요. 그곳에는 한 13개 정도의 나팔 모양의 그런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제 매년 유대인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반세겔의 성전세를 받거나 혹은 자원하는 자원 재물을 이제 또 이런 돈으로 이렇게 교환해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드려져야 했지만 이 자발적인 자원 헌금은 어느 누구나 그 수납함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원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은 사람들이 쉽게 누가 헌금을 넣고 있는지 또 얼마나 헌금을 넣는지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헌금함 앞에 서서 앉으셔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도 보시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넣는 모습도 보시고 또 그러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그 시선이 고정되죠. 그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어떤 그런 과부였죠. 너무나 가난해서 고작 두랩돈, 동전 두 개 그런 정도의 가치만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이 전부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42절을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이 돈을 이제 오늘날 하나로 이렇게 치환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가치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을 많이 넣는 그렇게 넉넉한 부자들이 아니라 정말 얼마 보잘것없는 그런 돈을 넣고 있는 그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교훈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헌신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하고 하늘의 상을 받을 만해 보이는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제 우리 앞에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여인처럼 가난하고 비참하고 힘없고 이 세상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자, 그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가르침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오던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그거를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을 얻고 세상의 인기를 얻고 힘을 얻고 영향력을 얻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관이 되기를 늘 소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더 영향력이 있으면 내가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식의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도 계속해서 누가 서로 더 큰지, 혹은 또 야고보와 그 요한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식의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평가,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충격적인 그런 평가였죠. 자, 우리 4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많이 넣은 사람은 부자죠. 부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 여인이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거, 우리의 능력, 우리의 영향력, 그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크기와 그 영향력과 능력에 따라 세상도 하나님도 감동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늘 내가 멋있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그 초점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초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그런 얘기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지만 하나님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과부처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네, 말로는 청산 유수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 힘도 그 용기도 없는 게 사실 우리 아닙니까? 이 과부처럼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소유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더욱이나 부자는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세계의 갑부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멋지게 이렇게 기부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자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부자 청년 아시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뭐 이거 넣어버리고 확 죽어버리자, 뭐 그렇게 그냥 자포자기였거나, 혹은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한 몇 배로 갚아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예수님은 결코 이 여인을 귀중하게 여기지도 또 칭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녀가 전부를 드렸다라는 그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녀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녀가 자기 전부를 다 드렸나,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자신의 가진 것과 주어진 오늘 하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마땅히 살아야겠고 마땅히 누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실지니다라는 그런 욥의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이런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부터 얻어지는 그런 참된 그런 믿음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한편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38절 그리고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네. 이 서기관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네, 자신의 자격 없음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더 주목받고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고 더 누려야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내일의 삶이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천국조차 자신들이 마땅히 들어가야 되고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얻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전부가 나의 것이 아니고 그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마음을 얻는 것은 네, 그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다 이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있을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있는 걸로 알고 없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마땅히 전부를 다 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조금 드리면서 그 조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어보겠다고 음흉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는 그런 것이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우리들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생각할 때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 그렇게 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부자와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이시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전적으로 원수 같은 이웃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버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그 존재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 있는 거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평가 무엇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거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 두렙돈을 바친 과부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도 그 은혜를 아는 마음 그것이 있었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그녀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일하심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가치 없이 보여지는 그 두렙돈이 보잘것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 귀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게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그 은혜, 영광을 드러낸다는 면에서 이 과부의 모습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 평가 기준은 그 나라의 은혜의 그 증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내는가, 드러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부하던, 내가 가난하던, 내가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고요. 내가 아무리 없고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과 상관 있으면 그게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는데 마가복음 9장 41절 4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준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거라고요?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큰 상을 받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존귀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삶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예수님과 연결이 되냐 안 되냐,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또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크고 거대한 그 위대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로 인한 그 어려움 속에 또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비교하고 또 열등감을 갖고 또 교만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무엇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 또 우리의 행동 한 모습 그것들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